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가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밥상 음색해버리고 미칠 듯 달려도 또 제자리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 더 밀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뜀박쥐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 눈 나니까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또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땀인지 눈물인지 나 저는 분간 못해 내 빨간벗은 사랑도 거친 태풍 바람도 나를 더 뛰게만 해요 내 심장과 함께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 눈 나니까 다시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또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넘어져도 괜찮아 또 run 좀 다쳐도 괜찮아 가질 수 없다 해도 난 좋게 내 손끝에서